우리 빼자. 가야지 뭐. 두 번째로 하이피델리티의 너클볼러님에게 아바락사스님이 너크롱 바보라고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굳이 굳이죠. 굳이 어저께 늦은 시간에 굳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굳이 노클볼러님한테 그렇게 아브라사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네, 노클볼러님이 답변을 아주 진지하게 오히려 답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네? 너클 바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음성지원 되는 거 같아. 나 죽일 거야 너. 아, 욕할 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출발. 영상통화할까요? 오늘 그 출근하셨다고 했으니까 통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자나가 신호는 가는데 일요일에 왜 출근하셨지? 일요일에 출근을 많이 하세요. 글 쓰시는 게 있어. 이름 떠서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 형님 저 테드입니다. 아 예예.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그 지금 스튜디오에서 그 녹음 중인데요. 네네. 네 한번 전화 연결 해보려고 괜찮으시죠? 아 지금 조금 그런데. 아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아 지금, 아, 지금 좀 일이 있어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상황 봐서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이 말은 전화를 안 받겠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모든 게 다 라이브로 가는 거죠? 아, 네. 라이브 거의 편집을 거의 안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요 발언은 네가 전화를 해도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말하기가 싫다. 약간 이런 전화했으니까요. 전화 목소리 들어봤으니까. 너크롱 바보의 진실은 다 그럴걸님이 기획하신 겁니다. 아, 그 답변이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너크롱님이 그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너크롱 바보라고 한 거는 그런 제가 너클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난번 사랑 일곱 시간에서도 애정인가요? 아 저기 벙커링을 6개를 샀어요. 처족하들 다 나눠주고. 예. 저희는 하이피델리티와 그 너클볼러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요? 정말. 하이피델리티 진성 청취자 1층입니다. 아, 우리 백회 그 선물 보내기 모금 운동도 있었어요. 아 예, 할 수 없고 아직 그게 그건 이제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 게 아직 안 끝났으니까 백회 녹음이 그쪽에 진행을 아직 못 하고 있어서 진행을 하는 세럴데이 파리로. 어떻게 그래서 지금 아직 오피셜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너클롱 바보라고 자꾸 하는 거 형춘님이 한번 코멘트를 주신다면은 왜 자꾸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야? 제일 맛있잖아. 그러게 왜 아브락스스님 왜 그럴까요? 모르겠네. 왜 그럴까요? 형춘님이 쓰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뭐가 되게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왜 그러세요? 그럴 걸림이 기획입니다. 아 그렇죠. 모든 건 다 꼴림이 기획입니다. 다 뉴욕에 계신 너클님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그럴 걸림이 페이스북에서 그 라이브 방송을 잠깐 했다가 그걸 다시 지우셨던데 저는 못 봤어요. 저 12초 정도 올랐던 거. 아 실수로 누르신 건가요? 뭐를 라이브를 하시려고? 그럴 걸림이 되게 심심하신 것 같아요. 되게 외로워서. 되게 외로워. 아니 폐국 보면은 일주일 동안 하는 고민이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마파두부와 미나 먹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나오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먹방 하듯 뭐 이렇게 정말 안 궁금한 대소사를. 근데 아무리 봐도 뉴욕 아닌 것 같아. 을지로 정도 되는 거지. 아 근데 그 그럴 걸림이 혼자 가신 거예요? 지금 혼자 가 있어요. 아직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부른다고 지금 혼자 계세요. 해외 원정남. 그 과학고에서 했잖아요. 섹스 100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옆집 이모님하고도 똑똑똑똑하네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모님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저기 몽골에서 왔다 그러면 쉽게 얘기 끊을 거. 아, 그럼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괜히 대화만 길어지고. 몽골 정복하고 이제. 아, 어차피 때리러 오실. 야, 이렇게 해서 오프닝 길어지는구나. 지금 30분 넘었어. 때리러 오실지. 열받으면 비행기 타고 오세요. 여러분은 지금 팟캐스트 듣는 당을 듣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하이피델리티를 오마주하는 요즘 모든 날 시간입니다. 슝! 슝! 슝! 그래서 요즘에 그 하이피델리티에서는 음악 위기를 하는데 저희는 팟캐스트 당이니까